이젠 널 보내야 해 너를 떠나가야 해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어 미련한 가슴아 아련한 추억아 그 사람이 아니라고 제발 내게 말해줘 두 눈이 멀어서 널 보지 못하게 찢겨진 아픔만 안고 살아도 끝내 울음을 참고 단은 입술에 물어 너와 상관없다고 보지 말해도 결국 그리워하며 내 눈 감는 날까지 널 보낸 오늘을 후회할 거야 미련한 가슴아 아련한 추억아 그 사랑 아니라고 제발 내게 말해줘 두 눈이 멀어서 널 보지 못하게 찢겨진 아픔만 안고 살아도 너를 향해 가는 길은 불안하지만 확신 없는 기다림도 두렵긴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한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전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하는 나도 별거 없지만 사랑 말고 줄 게 없어 참 미안하지만 불러보고 본다 내 사랑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오직 너만 난 오직 너만 원해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thank you.